Black coat, white shirt, 각자 위엔 덮어둔 message. 창문 넘어 남은 새벽이 오늘을 비출 때 텔레비전 화면 위로 무심하게 쏟아내는 사랑 노래. 어쩌면 I'm not mad and I'm going feeling sad. 어찌난 싫어 더 난 에너지 삼아 그땐 노래는 bad. 우리라는 말 속 설레임에 누군가를 또다시 기대하는 것 who's what I want. 되는 걸 lose love. I won't lose love.